한창 박수로 메이데이 특별판 21.5회쯤 되는 메이데이 특별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데이 20회 넘게 진행하면 박수를 친 게 처음이에요. 아마 마지막이도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농성장에서 별이 빛나는 밤의 2부 순서로 반가운 남성 동지들 이렇게 모이셨고 정선원 선생님과 이 밤을 뜨겁게 불태울 예정입니다. 노래 한 곡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두사가 되어 두사가 되어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가네 갈 길 오직 하나 두사의 길이다. 와!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선원 선생님을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배운 건 아닙니다만 정 선생님, 정선원 선생님 배우면서 그 같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노래였는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사의 유언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편하게 오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마침 어제였습니다. 어제 4월 3일 공주에서 우리 정선원 선생님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공주와 동학농민혁명이란 책 제목이고요. 동학농민혁명 시절 그 공주 얘기를 학술 논문으로서는 원광대학교 박명희 교수님이 쓰고 저는 이제 구존 자료. 100년에서 한 120년 사이에 올해가 동학 121주년 되거든요. 1894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주에서 동학 구전을 정리하게 된 계기는 한 20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후에서 공주 지역 구전 자료를 좀 정리해서 또 우연찮게 책을 이렇게 좀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 공주 지역 중심으로 네, 그렇죠. 네. 예.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400쪽 좀 못 되는데 뭐 제가 다 쓴 것은 아니고 또 뭐 책 내용에 글만 있는 건 아니고 만났던 분들, 증언해 주셨던 분들, 할아버지들 그 사진과 또 지도를 같이 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제 얼추 그 동향으로 들어보니까 실제 이렇게 구전 자료들 이렇게 모으려다 보면 발품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실제 공주 지역을 샅샅이 이제 돌아다니시고 뭐 정말 많은 분들 만났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 이제 책을 안 본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일화 같은 거 있으면 짤막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뭐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 어디서부터 뭐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79년에 공주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입학을 했고 사실 제가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는 79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박정희 씨가 79년 12월 26일 날 암살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날짜까지 물론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월 26일 날 이렇게 암살됐었는데 79년에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박정희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주변에 신문 보는 사람도 적었지만 신문에 가끔 보면 뭐 학원 간첩단 사건 뭐 이렇게 막 나면 아 그래 대학교에 간첩도는 뭐 이렇게 많이 진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살다가 대학 들어가서 뭐 아마 전국 많은 대학도 그랬지만 공주사 때도 면면하게 이렇게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흐름들이 이렇게 면면하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뭐 연극반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마침 이제 대학교에서 삼수로 하고 봉지사대로 온 그 선배를 만나서 수십 명 이제 일반 사회계열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수십 명 모여서 독서회 모임을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책을 하나도 읽으면서 아 내가 속았구나, 참 박정희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2학기 때는 아마 저도 정말 모범생이었는데 술 먹고 수업에 들어가서 뒤에 가서 그냥 들어눕고, 이유 없는 반항이죠. 이유 없는, 아 이유 있는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반항들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 좀 역사의식, 사회 참여가 슬슬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학 관련 뭐 얘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지에 이렇게 오면서 백제 및 고도 이것과 함께 사실은 좀 유난히 우금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좀 사실이고요. 아 그리고 사전에 좀 또 전제할 것은 93년에 공지에서 동학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는데 전국에서 많은 기념사업 단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공주 토백이 어르신들이 공주 동학 기념사업회 함께 같이 하셨던 구상희 선생님, 심우성 선생님 등 공주 토백이 어르신들이 우금치라고 하는 지명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우금티로 불렀는데 꼭 우금이 아니고 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불렀는데 그 일본군과 한군이 동학군 지나가면서 그 한자 표현이 치로 했다. 그래서 원래 지명인 티로 불려야 된다. 네. 사실 공주 주변이 고개를 뜨다는 게 대티, 마티 다 이렇게 티로 하고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장수님들 연구 논문을 좀 조사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티로 부르는 것도 있고 치로 부르는 것도 있고 또 뭐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는 할 수 없지만 공주에서는 원래 티로 불러왔기 때문에 우금티로 불려야 한다는 것에 저희도 좀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단체가 주장하면서 국가사적지, 동학농민혁명의 국가사적지 우금티가 있는 그 지나는 터널을 우금티 터널로 이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금티 터널, 우금티로 이렇게 지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금티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를 하시면서 그 이장님 중 한 분인가요? 그 조상님까지 이렇게 찾아주셨던 그런 일화도 있다던데요. 아, 그 93년에 공주에서 동학기념사업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원래 그 만들어질 때 공주 농민회원들 또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를 하시면서 공주 동학 얘기를 모으고 또는 유족을 찾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본인 집안 얘기인지는 모르고 사실 얘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피게 듣고 얼핏 듣고 하면서 공주에서 우리 기념사업회 같이 하고 계셨던 어른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구상희 선생님. 구상희 선생님은 공주 토백의 어른으로서 그 신동엽 선생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혹시 신동엽 선생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신동엽 선생이 그 민족 시인이라고도 하고 그 서사시 금강도 쓰셨고 금강에 보면 동학과 관련된 어떤 우리 역사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동엽 선생님하고 이 구상희 선생님 등 몇몇 분들이 공주 부여를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동학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구상희 선생님은 공주에서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 동학혁명이 합법화되지 않을 때 공주 지역사회에서 합법화되지 않을 때 동학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자료도 나름대로 계속 뭐 기록으로 남겨둔 건 아니지만 관심 갖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시고 또 집안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도 이렇게 나가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희 선생님이 사실 뭐 동학 구전 조사를 처음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조재훈 선생님도 우리 민족 정신사에 있어서 또 동학의 의의를 확신하시고 쭉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고요. 국어교육과 이렇게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조정 교수님이 한천에 공주의 우성면에 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천에 동네 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벽장인가 천장에서 동학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주 지역 동학 이거 조사하면서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성면 한천리라는 것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성면 쪽 한천리 쪽 이쪽으로 한번 가게 됐었죠. 이제 갔었는데 노인회관에 가서 말씀해 주실 만한 분또 연장자분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분 덱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기 노인에 관해서. 그래서 동학 얘기 아마 갑오년 난리 지금은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2004년 그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시골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2000년 뭐 이렇게 이때만 하더라도 이야기할 때는 동학난 뭐 갑오년 난리. 예, 이렇게 얘기해야 노인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표현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하면 사실 되게 저기 생소할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혁명이라는 단어들 하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그 이기수 씨라고 하는 어른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 동네에서 제일 연장이시고 근데 그분이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우금티에는 전봉준이 대장이어서 위령탑도 있는데 이 한천에는 영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천 옛 이름이 영천이래요. 영천에는 장사진이 뭐 두목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부터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공주 지역에서 그 구전조사를 하면서 리따니까지는 샅샅이 좀 뒤진다는 심정으로 쭉 한번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마 글쎄 저 표현 다섯 개 리를 가면 한 군데 정도는 동학 얘기가 나옵니다. 다 나오진 않고. 근데 그 나올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 노인분들이 70대 후반, 80대 초반, 뭐 중반 되시는 분들이 그 동학 날, 갑오년 날이 타가면 그냥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없는 동네 가면 전혀 우리 그런 거 없어, 몰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은 중요한 얘기인데 또 우리 집안의 중요한 얘기인데 누구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꾹 참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말 던지면 하면서 막 줄줄줄 나올 뿐만 아니라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찾아뵀을 때 또 얘기를 하면 어법이나 단어조차도 틀리지 않고 그 얘기를 무슨 레코드판처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민중 속에 남아있는 구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쭉 들어왔던 또는 동네에서 얘기되어 왔던 개인에게 각인된 그 구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천에 그런 분이 계셨냐고 그래서 그분 그런 후손이 있냐고 그랬더니 신웅리 그 노인회관 근처와 사실 한천은 한 5, 6km 좀 떨어진 저 산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인데 그분 어떻게 후손이 있냐고 그랬더니 저 위에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장종옥 씨 등 몇 분들 후손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종옥 씨 두 분 형제들 오빠와 여동생 같이 결혼했는데 동네에서 같이 사시는 거죠.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만나서 동학 얘기를 좀 듣고요. 들었는데 또 사실은 약간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막 얘기들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학 때 얘기를 노래도 했다는데 좀 정확히 사실은 전달이 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는 그 동네에서 집안에서 약국도 하던 그 어른이 있었는데 동네 분이 연장자가 있었는데 아마 어렸을 때 한동안 그 장사진 어른이 동학 때 그 집안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정초 때면 그 인사를 왔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학 시절에 살려줘서 고맙다고 매년 인사를 하러 왔었다 이런 얘기와 함께 동학 때 벌을 주려면 개고기를 먹여서 벙어리로 만들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앞뒤는 말은 안 맞죠. 그런데 아마 동학의 4대 규율인가 보면 민중들의 재산을 절대 침해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마 개를 잡아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몇 바퀴 돌면서 개고기를 먹여서 벙어리를 만들어서 벌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장종옥 씨도 오빠와 동생을 찾아서 한 7, 80 가까이 되시는 찾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장창수 씨의 고모님 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장창수 씨가 그럼 누구냐? 바로 그때 그 한참 공주에서 그 2006년에 시민교통이 파업을 했습니다. 뭐 해방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해방 이후에는 지금 정확히 파업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 달 가까이 시내버스가 아예 멈춰서서 파업을 하고 공주시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시골 학생들 통학을 한 뭐 두 달에 가까이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는데 그 사건의 노조위원장이죠. 그리고 저하고도 물론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기 나중에 장성규 씨한테 만나서 물어보니까 글쎄 그런 얘기 들은 것도 같은데 참 내가 우리 집안이 정확히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침 아 맞아요. 뭐 저기 우리 그 장사진 할아버지가 동학 때 아무튼 잘못돼서 귀가 잘렸다는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우성 한천이란 곳이 사실은 그 무성산 공주에서 한쪽으로 좀 깊은 산 무성산이 있는데 무성산에 지금 홍길동 산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홍길동이 장성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공주에서 활동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홍길동 산성이 있는데 홍길동 산성이 있을 정도로 산이 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산 고랑을 넘어가면 대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사진 할아버지가 그 대중리에 도둑대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둑대들이 처녀들도 잡아오고 재물도 많이 모아오는데 장사진 할아버지가 동네 총각 청장년들을 모아가지고 처녀도 뺏어오고 재물도 가져와서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또 그 처녀는 동네 호라비한테 결혼도 시키고 근데 그 결혼한 그 할머니가 장창수 씨 어렸을 때까지도 살아계셨다고 하는 얘기까지 풀려나오고 그리고 그 고모님하고 책에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그 나중에 다시 뭐 몇 차례 되물으러 왔을 때 장창수 씨는 장창수 씨 부인도 같이 고모님하고 그 고모님 텃밭에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지금 실려도 있습니다. 얘기 좀 길었죠. 그런데 사실은 얘기가 막 꼬리를 길어서 그런데 그 대중이라는 곳이 고개 넘어가는 대중이라는 곳이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아마 여러분들 고부군수 조병갑 하면 어디 사람인지 모르죠. 고부. 그렇죠. 고부. 아마 그런데 사실은 저기 공주 사람이에요. 공주의 조병갑 묘도 있고 조병갑 아버지 묘도 있어요. 조병갑 집안 묘도 있고 그 폭정의 대명사. 그러니까 조선 후기 탕관오리의 대명사. 네, 탕관오리. 저기 국사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조병갑이라는 인물을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사실 거의 안 나오고 그 조선 후기 탕관오리의 대명사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부에 가서 탐학한 거 이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조병갑 얘기는 나오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 공주와 이제 동학 이제 농민혁명인데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공주가 다른 곳보다 사료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곳들도 이렇게 뒤지다 보면 공주만큼 이렇게 사료가 나올까요? 어떤가요? 예, 아마 다른 지역도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사실은 저기 평안도 북청도 한 군데 정도 동학 시절에 봉기를 했었고요. 네. 평양 이남은 거의 다 봉기를 해서 시군, 그 당시는 군현입니다. 시군의 반 정도에서 봉기했고 또 인구의 3분의 1이 봉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정도로 좀 전국적인 상황이고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전라도하고 충청도까지만 이런 정도 지도로 동학군 봉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60년대 역사책에도 보면 경상도에서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이렇게 봉기한 동학 직접적 조직을 가지고 포로 가지고 봉기한 곳도 있고 그냥 그 직접 관련 없이도 봉기한 이 지도가 많이 있는데 왜 교과서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만 이렇게 봉기한 걸로 나와 있는지 예 다시 한번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아틀레스 한국사 최근 그 역사를 재밌게 쓴 책도 보면 황해도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도까지 이렇게 봉기한 그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 지식에 너무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넓은 1894년 1년 내내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공주를 제가 어제 이제 출판 기념회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공주 사람들은 공주가 가명의 도시 즉 조선 말기에 충청 남북도를 관할하는 네. 그 도청 소재지의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전라남북도 도청 소재지는 전주였고 예, 그래서 가명의 도시에서 지금도 사실 보수적인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공주와 동학이 참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아, 예. 저기 공주의 어떤 동학혁명이 사실은 이제 공주 사람들이 문화유산 자원 하나로 동학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보수적인 분야에는 안 어울리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최저우 선생에 의해서 동학이 창도되죠. 1860년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정말 왕성하게 퍼진다고 그래요. 그 최저우 선생을 잡으러 왔던 그 선전관이 대구에서 경주까지 이렇게 군대를 대동하고 오는데, 여기저기서 그 시천지 조화정 그 주문 소리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막 왕성하게 동학이 몇 년 사이 이렇게 퍼진 모양이에요. 최재호 선생이 그 대구 가명에서 참수된 뒤에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이제 비밀 포교가 시작되죠. 이제 잡히면 뭐 바로 죽는 거고. 그래서 경주 지방에서 이렇게 포교가 시작됐다가 이제 강원도로 넘어갑니다. 강원도에서 영해밀란, 이필재란 거치면서 동학이 어느 정도 크다가 또 쫓기고 되면서, 그래서 강원도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최시영 선생이 충북 보은 쪽을 좀 거점을 해가지고 동학을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은을 거점을 할 때 1881년에 공주 사람, 공주 신평 사람, 지금 공주 신풍면의 신영리로 보는데, 윤상호라는 분이 1881년에, 94년에서 한 13년 전이죠. 동학 13년 전에, 81년에부터 충북 보은으로 찾아가서 동학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주에서는 81년부터 동학이 이렇게 포교된다고 봐야 되죠. 예산 쪽에서는 82년부터 박인호 씨인가요? 그분에 의해서 동학이 포교가 되고, 그러면서 그 박명수 교수님 연구에 가면 최시영 선생과 윤상호 노력으로 공주가 충청도하고 전라도 포교의 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띄우는 거죠. 근데 거점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 이제 우리 박명수 교수님 얘기인데, 제가 박명수 교수님 생략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인 것처럼. 다섯 차례 이상, 한 여섯 차례 가까이 공주에 최시영 선생이 때로는 1년도 머무르고, 때로는 피신해서 한 달 몇 주도 머무르면서, 공주가 바로 가서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49일 기도도 하고, 즉 동학의 핵심 젊은 청년들, 손병희 선생 등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9일 집중 수련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 궁원이라는 곳에도 오시고, 마곡사 근처에 있는 가서밤이라는 데서도 집중 수련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연치 않은 사실이지만 아마 교세가 어느 정도 튼튼해서 그랬는지, 바로 1894년 동학이라는 조직으로 전봉준 장군 등이 이제 봉기하기 직전에 동학 교단 측에서는 명분이 교조 신원동입니다. 즉 동학 합법화 해달라. 뭐 동학 자체에서는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 게 그 명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탕반 오리들이 동학을 빌미로 해서 아주 더 수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는 그 첫 시작이 바로 공주입니다. 1894년에 일어났는데, 92년 10월에 그 충청 가명, 지금의 공주 사대부구 짜리인데, 그 앞에서 천여 명이 모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불법화 돼 있고 천여 명이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마 예, 그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학 조직들의 직결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천여 명이 모이고 확실한 답변은 못 얻어내고, 그래서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삼례에서 또 모여서 이제는 전주 가명에 또 소를 올립니다. 전주 가명에. 그런데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얻어내면서 93년에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 광화문에서 앞에서 그 또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수십 명이 대표를 뽑아서, 사실 이제 뭐 체포될 수도 있어서 다들 이제 죽을 각오 또는 하고 대표를 뽑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광화문 복합 상소인데, 이제 거기서도 실제로 이제 답변을 못 얻어내면서 아마 그때 동학도들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척양척에 서양놈들 몰아내자고 하는 벽서가 서울 일대에 이렇게 붙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서 93년 3월경에 제가 지금 숫자를 만나버린 3월경에 보훈에서 대규모 동학도들이 집회를 열죠. 그래서 거기 숫자가 한 8, 9만까지 모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 4만, 8, 9만까지 이렇게 모이고 동시에 금구에서는 수천 명이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유하에서도 수천 명이 전라도에서는 또 같이 동시에 또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면서 아마 동학도란 이름으로 또는 그 당시 그 부정부패 개항 이후에 외세의 침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대 집회들을 하면서 1894년 전국적 봉기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첫 시작이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주가 아마 1881년부터 쭉 포교가 되면서 그 동학도 어떤 조직들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던 그것 때문에 공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공주가 동학농민혁명의 결정적인 싸움터였죠. 네. 저기 1894년 상황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었는데 농민군들은 그 부전부패 또는 청양척의 외세반대운동을 사실은 최재우 선생 때부터 동학 자체가 바로 서양 세력이 마편전쟁 이후에 네. 북경도 점령하고 일본이 미국에서 개항되고 하면서 사실 침략적 외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많은 부분들이 최재우 선생의 그 여러 글 또는 동학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보훈 집회쯤 해서 본격적으로 청양책의 구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항 이후에 중국에 또는 일본에 또는 서양 제품의 상품 시장으로 되면서 조선의 어떤 수공업들이 배, 면 이런 수공업들이 다 이렇게 해체되면서 또 일본의 항공용 등과 관련해서 일본의 어떤 식량 수탈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 반외세 의식들이 봉기의 어떤 중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매우 단편적이고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김제 그 일대에서 이제 일어나서 싸우러 가다가 공주에서 막혀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배워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주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지영 선생의 동학사에 보면 그게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오지영 선생은 동학 때 한 접주로 참여했고 동학사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공주 싸움에는 농민군들은 전라도 농민뿐만 아니라 충청도 농민군, 경상도 농민군, 강원도 농민군, 경기도 농민군까지 공주로 직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주에서 동학 기념 행사를 하면서 몇 차례 전국적인 모임도 공주에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조상들이 뼈를 묻었기 때문에 네. 각 지역 동학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했던 두 차례 정도. 세 차례 정도 이렇게 한 그런 행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최대로 결집했다. 1894년 농민전쟁 당시에 라는 얘기도 맞는 사실이고요. 또한 일본군 광군 무력도 최대로 직결해서 한판 붙었던 것이 공주다 하는 얘기도 맞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 그 탄관오리의 대명사 거북문수 조병갑이 바로 공주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참 묘한 그러네요. 인연이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조병갑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옛날 양반들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공주면 공주에 살지 않고 공주에는 흔히 중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진짜 양반들 어디에 살았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농장처럼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면서 했다고 그러네요. 그와 거의 같이 조병갑도 신풍면 평솔이라는 곳에서 거기 이제 마을 구제를 하면 1200평, 1300평 정도 되는 미음자형의 기와집에 1200, 1300평이면 큽니까? 그쵸. 그리고 주변에 7, 80호의 초가집들, 초가집들이 있고, 근데 지금 가보면 7, 80호 초가집이 그에 살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고, 동네 사람들 아예 그 기와집 안에를 저기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담도 높아가지고.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2000년 중반에 제가 구전조사 나갔을 때는 일부 분들한테는 거기 이제 조변관 묘 등 조신의 집 묘가 있는데 그 묘가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뭐라고 그러나 공포를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있었고, 제가 작년에 공지 학부모 회원들하고 공지 민주단체 회원들하고 조변갑 모를 좀 답사하러 갔을 때는 참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조변갑 집안이 그 아마 조변갑 아버지 때 그 전때 정도부터 아마 분가해서 온 것 같아요. 저기 충남 보령이라는 곳에서 화공을 시켜서 명당짜리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걸 보고 공지 신풍문 평소에 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와서 저기 조신애들이 거기 자리를 잡으면서 뭐 거기 동네 분들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양반인데 조신의 집보다 세대가 없는 양반들 세 성이 절단 났다고 그러거든요. 강씨, 김씨. 그러니까 다 그 세대하에서 눈에 보이는 다른 집 묘를 공주 인근에서는 어디든지 땅을 줄 테니까 다 묘 옮겨라. 뭐 강씨네 집은 몰래 야반들지에서 근처로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세도를 부렸는데 그 작년인가 갔을 때는 옮겼던 묘를 다시 이렇게 이장을 하는 그 후손들이 조변관 모를 가르치면서 저 역적의 묘인데 지금 파묘해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까지 그것도 5년 10년 사이에 민심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마 조변갑 집안은 그 일제강점 직후까지 아주 세도를 부리다가 1910년대쯤인가부터 뭐 재산도 정리하면서 서울로 다 이사를 갔다고 그러거든요. 서울로 다 이사를 갔는데 그 기와집은 워낙 잘 지어서 신풍 면사무소 짓는데 또는 뭐 큰 건물 아마 면사무소 및 두 채인가를 짓는데 기본 목재재로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책에 네, 책에 되어 있죠. 네. 그만할까요? 듣기 싫어서는 정말 아니고요. 이런 다 말씀하시면 책을 안 사볼까 봐. 전국 서점에 팔고 있죠? 예, 팔겠죠. 아, 예. 그래서 다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제 공주와 동학농민혁명이고요. 공동 저자로 되어 있어요. 박맹수 정선원 지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 주제를 달리 할게요. 아까 처음에 그 도입부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79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신 79학번이신데 박정희 정권의 범죄를 알고 매우 괴로워하셨던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벽서 사건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여기가 이정 목사님과 코리아 연대가 공안 탄압에 맞서 농성 투쟁을 벌이는 곳인데 그때 공안 탄압을 당하셨잖아요. 벽서 투쟁하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동지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탄압을 당한 게 아니라 투쟁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때가 참 대학 1학년이었네요. 네. 1학년이었는데 79년 12.6 직전이었어요. 벽서 사건은 10월 13일인데 사실은 그 수십 명 모였던 독서회 모임이 뭐 저는 그냥 별것도 아니었는데 좀 더 학술적인 것에서 정치 현실로 나가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떨어져 나가고 몇 사람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때 그 이제 삼수한 선배가 저한테 몇 사람만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모임이 참 와야 될 지경인데 이때쯤 야 선우나 뭐 좀 해보자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 그쯤에서 11.6 직전이었는데 그때 YH 김경숙 열사 저 노동자들 갑자기 그냥 폐업하고 그 가발 공장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폐업하고 미국으로 날라버려서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을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신민당사 당시 네. 야당 당사에 가서 아마 2, 300명도 여공들이 농성을 하게 되는데 점거를 한 거죠? 예. 그 이제 폐업 문제 또는 기업주 잡아오라 뭐 등등 하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서 김경주 열사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 사건 또 야당 탄압을 하면서 그 이제 박정희가 점점 파시화로 이미 유신으로 인해서 장기 집권은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의해서는 대통령이 바뀔 수도 없죠. 혹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 3분의 1은 박정희가 임명하고 그러니까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법관은 다 박정희가 임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박정희 그래서 아마 암살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정권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김영삼 총재가 그 야당 총재였는데 야당 총재 선출 과정을 빌미로 또 야당을 시켜서 가처분 신청을 내립니다.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신청을 내리면서 그게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야당 탄압에 노동 탄압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아마 대학가에서 뭐 공주사대는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아마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 막 이런 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그냥 학내에 쫙 깔렸어요. 외판원 뭐 이런 걸로 가장해서 학생들이 서너 명은 모여 앉아도 옆에 와서 앉아서 무슨 얘기 하나 듣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배가 선언을 뭐 좀 해보자 뭐요 그랬더니 벽서를 좀 하자고 그래서 그럼 좋다고 그 선배는 나한테 제안했는데 저는 그 저하고 같이 학습했던 마지막 나온 몇몇 친구들을 서너 명을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시다. 어차피 지금 저 지금 학교 다니기도 싫은데 사실 교사하려는 큰 꿈은 아니었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 희망은 없고 대학 가면 뭔가 희망은 있겠지. 뭐 그때까지는 좀 소설가가 꿈이어서 꿈 뭐 할 일이 없어서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소설을 많이 봤고 근데 아마 소설 속에서 뭔가 희망을 좀 찾고 싶었었는데 대학 와서 학생운동을 조금 알고 배우면서 이제 소설이 아니라 몸으로 살겠다. 재주가 없는 소설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능성 있는 사회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전까지 약간의 대학 와서 습작서도 좀 했어요. 소설 써본다고. 가난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현실들을 이렇게 좀 풍자해서 여기서 잠깐 또 좀 셉니다만 제가 학생운동 하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또 학생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데 뭐냐 결국 사회과학 공부를 보면서 마르크스 명제입니다. 빈곤이 인간을 정말 야만화 시킨다. 이걸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아마 인간적으로 사시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게 경제적 궁핍이 그러지 않았나 이러면서 제가 최소한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간이 야만해 되는 이런 시대만은 좀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런 시대는 정말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학생운동을 해왔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밝히면서 그래서 벽서를 했고 벽서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대학 와서 이제 약간 뭐 대학생 티 낸다고 그때 아마 2, 3만 원짜리 바람막이도 좀 사가지고 저기 이제 등산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 바람막이를 입고 벽서를 하면서 페인트가 묻어서 사실 이제 그걸 정리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페인트 묻은 바람막이 벗어서 이제 같이들 금강변 깊숙한 곳에 아무도 파서 다 딱 묻어 묻고 이제 세속적인 삶과 좀 단절을 하고 이제 운동적으로 살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공주사대 수사가 시작됐죠. 그 벽서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주대학교가 본격적으로 막 개보수하기 전까지는 희끗희끗 벽에 빨간 페인트와 흰 페인트가 섞여져서 계속 좀 남아 있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한 20년 이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 있었는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뭐 공주대학교 또 신문사 또 연극 동아리 이런 쪽으로 학생운동이 쭉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신문사 선배 뭐 연극반들 잡아다가 이제 하니까 자기들 아니라고 그러고 아마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할 만한 사람 대대 하니까 이제 1학년 그룹인 네. 우리한테까지 오고 수업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아마 학교 차에서 이렇게 학교 학생과 차 랜드로버라는 차에서 다 실려가지고 경찰서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도신문에 걸려서 나중에 선원이 너가 먼저 불었지? 나는 너가 먼저 불었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금강변에 가서 그 페인트 터미니 옷 벗었던 거 다 또 파헤쳐가지고 아마 사실 우리가 그 증거 없다고 아니었다고 빼고 그 페인트 통 등등 안 나왔으면 아닐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현장 백사장 가서 다 뒤져서 또 그 증거 물품까지 압수되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좀 더 하면 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교도소 안에서 바로 부마항쟁을 TV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몇 개월 동안에 극심한 정신적 갈등 고통들이 있었죠. 그런 속에서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벽사하고 이런 게 틀린 얘기는 아닌 모양이다. 부산 마산 사람들도 저렇게 봉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그 우리도 긴급조치 위반이고 그렇긴 한데 1학년들이고 해서 구속 안 하고 부모님들 오셔서 차근차근 집으로 데려가고 아마 저희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삼수연 선배는 제적, 우리는 이제 무기정학 이렇게 처분되어 있더라고요. 처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 오셔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고향에서 한 분 계시는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멀미가 나서 집에, 당장 집에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취방에서 자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자취방이 바로 학교 정문에서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탁 라디오를 켰는데 그 당시 텔레비 있는 자취방은 아주 잘 사는 집 학생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다 라디오였고 딱 켜는데 장성곡이 막 울려나오네요. 그 장성곡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라고 총 맞아서 서거했습니다 라고까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했는데 그 당시 이 독재자가 뭐 4.19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총 맞아서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집에 가려고 뭐 이제 사실은 박정희가 죽었으면 봉기해서 새로운 민주정권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경찰들이 집에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집에 내려가야죠. 근데 집에 막 내려가려고 교문 앞을 지나는데 군인들이 기관포 설치해 놓고 쫙 이렇게 이미 점거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을요? 대학을. 그러니까 11입과 함께. 아, 그래서 이제 그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바로 저기 박정희 죽었기 때문에 복교 조치 또는 복학 조치해서 학교를 다시 왔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이른바 금강의 사건은 다른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고. 그 얘기 뭐 잠깐 더 할까요? 아, 예, 그럼요. 아, 예. 이제 복학했고 민주화 봄이 시작됩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김대중, 김영삼 등등은 선거에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12.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가 이미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속해서 3월, 3, 4월 들어서 대학가에서 민주화 봄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시위들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는 79년 그 학생의 모임을 이제 저희들이 곰나루라 했고 이름을 금강이로 바꿔서 개학 복학하면서 이제 지도 교수를 찾아서 정식 등록을 합니다. 그 당시 지도 교수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식 등록을 해서 금강이 활동을 했고 근데 다시 또 5.18로 그 모든 학생 운동 다 저기 탄압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도교수를 또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또 언더서클이 된 거죠. 본의 아니게 지하서클이 된 거고 또 우리는 지하서클이 됐고 사실 정치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만큼 사실 학교에서는 우리 그 성원들끼리는 아는 척도 안 할 정도로 아는 척도 안 할 정도로 엄청나게 조직보위를 한다고 이제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기 시골로 수련회 같은 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일망타진이 되는데 엉성한 거죠. 그 시골에 농활도 아니고 학습하러 시골로 갔다는 것도 어떤 사람이 지도자였는지 모르지만 저기 그 정말 엉성한 거죠. 학습하러 시골로 농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뭐 경찰에 가면 그 주인 아주머니 고발에 의해서 우리들이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 집으로 또 가자고 한 게 또 우리 같은 성원 중에서 잘하는 분이어서 이제 그쪽으로 또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금강의 사건이 시작되고 이 금강의 사건은 사실은 공주대학교에서는 금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강의 사건이 됐는데 충남대는 청남낚시계 충북대까지 그러니까 충남의 학생운동은 싹 세 학교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씩 다 연관이 되죠. 우리 금강의 사건에 충남대 선배가 사실 학습 지도가 오기도 했었고 사실은 직접 관련도 없고 서울 선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엮기를 충남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또 충남하고 삼수한 우리 같은 동료 선배가 사실 또 충북 청주대 쪽을 다닌다고 와서 충북에 그 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님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조금씩 다 연관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치고 탄압하는데 전부 연관이 다 됐다고 보는데 그 계기가 또 공주사대 금강의 사건이 됐던 것 같아서 한동안 욕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공주가 현차 나서 다른 데까지 피해봤다고. 뭐 이제 이런 있고 그 뒤 제가 이제 교도소 갔다 와서 뭐 할까 하다가 고향에서 살까 이미 이제 제적된 상태고 그때 뭐 잠깐 얘기하면 그것도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기 그만 얘기하라 할까봐 지금. 아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네. 물론이죠. 몇 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81년. 81년. 네. 8월 초에 잡혀가서. 제가 좀 그 날짜 봐야 되는데 한 달 반, 두 달 정도로 한 달 반 이상을 지하실에 있었고 충남 대공분실이라고 하는데 대전에 있는 사실은 저는 아직도 어딘지 모르겠고 지하에 끌려가셨기 예, 때문에 눈 가리고 네. 들어간 순간 부여의 여관방으로 나올 때까지는 뭐 이제 어딘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선배들은 대전에 있는 대공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아무튼, 저기, 그때 끌려가서 구속된 사람이 서른 여섯 명, 대여섯 명 되고, 그런데 이제 그 1학년 때 모였던 그 한 50, 60명, 60, 70명을 전부 공주경찰서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공주경찰서에서.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받았던 한 선배는 저기, 정신이상까지는 돼가지고. 고문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그냥 별 큰 조사는 안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날이 좀 구질구질하면 이상한 사람 있다고 신고한다고 경찰에만 전화를 하고 뭐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7, 80명 그 공주대 사람 많지도 않는데 전부 다 사회과학 공부 그 곰나루 또는 금강했던 사람은 아마 뭐 대공부지까지는 아니 공중열사는 전부 잡아가다가 이렇게 전부 한번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아마 느꼈던 게 1심에서 구형 10년이 나오더라고요. 이적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금강에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그때 좀 철이 없어서 저기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금강가라고. 금강가. 네, 그래서 무서워서 노래도 못 불렀는데 근데 그 금강가를 그 작곡을 하시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금강에도 같이 고민하는 선배 중에서 있어가지고 금강가를 가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이 이제 작곡을 했었대요. 한번 할까요? 네네. 와. 우금치열 이어받은 금강의 소명 금강의 흐름은 역사의 생명 파란 젊음으로 뭉친 우리들 민족의 길 밝히는 깃발이 되리 아하 금강은 민중의 뿌리 이렇습니다. 교가 같아요 교가. 아무튼 선배가 이렇게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강가를 만들고 딱 정확히 또 기억하시는 건 그럼 종종 속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좀 부르기를 꺼려했었고 왜냐하면 너무 철없어서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노래를 만들 정도도 아니고 그 행동 규칙도 만들었었거든요. 뭐 저기 조반유리는 우리의 생명 뭐 한 네 개쯤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항상 저항하자 이런 뜻인데 아마 이영희 선생님 그래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행동 규칙도 만들고, 근데 사실은 저와 소수 몇 사람들의 이제 막 머릿속에서 막 뭐 이거죠. 많은 조직원들의 그 열의에서 뭐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급진 과격적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 1, 2년, 2, 3년 다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우리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조직도 노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적단체가 돼가지고 구형 10년이 나오더라고요. 1심에서 구형 10년이 나와서 사실은 그 생각이 했습니다. 아, 키커대야 1, 2년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10년씩 살라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운동이 될까.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사실 이렇게 그 법정까지 간 선배들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 사건이 처음이고 70년대 공주사대 선배들은 사건 때문에 군대 가고 이제 이런 것까지는 쪼개 강제징 기분이 있었지만 교도소까지 간 사건은 없어갖고 그 법정투쟁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몰랐고요.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이제 대충 소문에 아 10년이면 구형 1심에 10년이면 1심에서 5년 나오고 2심 가면 3년 된다더라 이렇게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 10년 딱 받고 저기 아 참 10년 살려면 내 20대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데 네. 아 참 그 이렇게 1년도 사실은 뭐 1, 2년 활동해가지고 한 3, 최소 3년 5년씩 살으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사회운동이 진전이 있겠나 하는 참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형 3년 받았는데 1년 10개월을 살고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이제 뭐 할까 하는데 이미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자고 그래서 보안관찰이 떨어져서 그 뭐 내가 교도소 나오면서부터 경찰이 나를 인수를 해가고 인수를 해서 어머님은 따로 오고 나는 경찰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고 뭐 경찰 차로 왔는지는 뭘로 모르겠네요. 그건 잘 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 어머님도 같이 왔어도 되는데 고향으로 나 혼자 경찰이 같이 내려오고 그 고향에 있는데 일주일마다 계속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내 그다음에 나보고 아마 며칠 이상 집을 뜰 때는 자기가 경찰에 보고하고 가래요. 그 이제 보안관처 아, 네. 처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내 나오자마자 83년 하반기에 저기 유화 조치가 취해졌었어요. 네. 83년 하반기에 사실은 그때 아마 짬짬이 만나는 분위기나 이런 거 볼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환경을 짓밟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학생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고양되면서 사실은 그때 무슨 분위기까지 있었냐면 도시계리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조직했으면 그냥 그 길로 같이 도시계리라를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화 조치가 떨어졌다고 봐요. 모든 재적생들 그때 아마 80년 초부터 이제 재적생들 공장으로 투신하고 또는 도시계리라 분위기까지 있었으니까 누군가 도시계리라 하자고 그러니까 선동만 했으면 그대로 그냥 죽기 살고 했을 정도로 아마 그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때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교도소에 들어왔고 오죽하면 이제 전문대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그냥 교도소 가는 게 당연히 얘기일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 끊임없는 학생들이 들어왔고 공장으로 투신하고 또 도시계리라까지 분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유화 조치를 그래서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요. 이제 그때 저도 유화 조치가 취해질 쯤에서 이제 경찰들도 별로 매주 나타나진 않고 내가 공주로 가면 경찰들이 나를 조사지러 따라붙질 않고 여수에 고향 여수에 오면 뭐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뭐 점검을 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공주로 갔고 공주로 가서 복학 조치를 했었습니다. 복학 조치를 했었는데 그럼 재적이 되셨다가 바로 아 이제 복학하라고 한 거죠. 아, 복학하라고 복학생들이 이제 복학 조치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간 거죠. 우리도 이제 복학 수술을 받으려고 했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공주대학교에서는 이번 복학 조치는 뭐 국가의 큰 은전이어서 개전을 정인 학생들을 복학 조치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 개전이란 뜻이 아주 싫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문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마 다른 대학도 막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내가 뭐 반성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반성문 안 쓰겠다고 그때 복학을 안 했죠. 그래서 결국 그럼 당국에서도 반성문을 안 썼기 때문에 복학 안 시켜서 아예 복학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해주질 않았고요. 아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복학 신청을 안 한 사람이 그 아무튼 몇 사람 되고 많은 선배들은 그 5.18 때 교도소 갔다고 했던 선배들은 거의 다 복학했고 저와 몇 사람들이 이제 복학을 안 했고 그때 복학을 안 하면서 사실은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여성 동지가 있어서. 결혼하고 공주에서 사회과학 서점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운동을 좀 길게 봤으면 복학하고도 좀 긴 시야로 운동을 했을 텐데 굉장히 좀 짧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저 소감 한마디 이야기하면 저희 집안이 자위구위 그런 것도 없어서 그 피해를 전혀 어느 쪽도 본 그런 게 없어서 그 대학 와서 사회과학 공부 책 몇 권 보니까 세상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몇 년 안에 세상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도 세력은 늘어났는데 안 바뀐 거 보니까 정말 길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정말 경험이 짧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10년, 20년의 역사만 해방전후 역사만 봐도 그 뭐 우리 역사가 해결될 것 같았었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100년, 200년 또는 인조반정의 역사까지 기득권 세력으로서 인조반정의 역사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도 되더라고요. 긴 역사를 좀 네.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사회과학 서정을 시작했고 저는 복학을 안 했고 근데 그게 반드시 명분은 지켰지만 사실은 복학에서 교육운동 쪽을 했어도 더 큰 역할을 했었고 여유 있는 운동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유 있는 운동을 했었을 텐데 좋은 방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저 배우자 되는 사람은 사실 복학도 하고 싶었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복학 원서를 찢어버렸어요. 그까지 그 뭘 저기 복학이니 하니 연연하느냐고. 근데 그게 절대 제가 잘했다고 생각은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아마 혼자 복학 안 하는 게 두려워서 찢어버렸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까지 끝 갖고 연연하느냐고 뭐 교사 안 하면 못 사느냐고 아마 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그 복학도 좀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압박이나 기대도 있고 그런데 그 배우 부인이 저기 사실 지금 세종시 교육감 최교준 선생님 동생이에요. 근데 뭐 교육감님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공주사대 학생운동 선배고 그 최교준 선생님은 75년경 그 수요문학회 문학회 활동하면서 수요문학회 발표하면서 뭐 국에 대한 격려를 안 했나 또는 문학 작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강제 징집 당했던 선배거든요. 학생운동 공주사대 학생운동에서는 뭐 전설적인 선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인데 뭐 그분 때문에 여동생을 사귄 건 아니고 이제 회사 그렇게 해서 만나서 공주사 사회과학 서점을 했고요. 사회과학 서점을 하면서 그 재적생들 모임 충남 민주운동 청년연합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87년 6월 항쟁이 그 사실 호원 철폐 싸움이었고 전두환이 7년 단임의 헌법을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싸움을 1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헌법 바꾸자고. 야당과 그 전국의 제야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그 호원 철폐 헌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도지구 본부를 결성식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란 게 충남에서는 대전의 제일 큰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대전 체육관에서 야당과 우리 청년단체 또는 충남민주운동협의회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의 제야단체와 같이 했는데 실내는 체육관 내에는 뭐 민주당 쪽에서 하고 체육관 밖에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제야단체에서 시위대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정말 행사가 끝나는 순간 대전 시내 그 도로를 꽉 메워버렸거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저도 그런 인파를 본 적이 없었는데 시위 주동 혐의로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충남 민주 청년하고 그때 또 이제 구속이 됩니다. 뭐 구속되신? 예, 구속될 걸 각오하고 이제 했었고요. 그때 1년 정도 받았는데 저는 그 누범인가가 끼어가지고 두 번째 5년 이내에 재범을 했다고 해갖고 뭐 한 1개월인가 2개월을 더 살았나? 1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예, 그러니까 아마 누범해가지고 이제 더 살고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살고 이제 또 그때는 만기 출소 했었습니다. 근데 만기 출소한 그날이 바로 5월 말이었고 6월 항쟁이 시작되는 시기였거든요. 87년.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교도소에서 분위기가 참 그 정권이 마지막 바뀔 분위기가 86년 말과 87년 초에 우리가 교도소 들어가 있을 때죠. 아마 그때도 목사님들이나 종교인들도 헌법 바꾸라는 문제에서 막 굉장히 나섰는데 나서면 정경들이 막 목사님들도 밟아버렸다는 그 소문이 그런 얘기가 교도소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참 암울했죠. 그 새벽 바로 동틀역의 새벽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막 어둠이 몰아쳐서 그 느낌을 가지고 출소를 했고 뭐 에피소드 얘기하면 대전에서 6월 항쟁 집회가 있는데 집사람이 사회과학 서점을 하고 있었고 이제 같이 저와 몇몇 사람들이 대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경찰 앞에서 막는데 왜 막냐고 해서 갔는데 버스 앞에서 막고 그런데 버스를 세워놓고 정선은 내릴 때까지 버스 못 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하고 저만 내렸나 저 집사람만 내렸나 저만 내리고 버스는 가고 그 유월항쟁 직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주에서도 유월항쟁 때 몇 차례 시위를 했었고 기록들 찾아보니까 6월 27일에는 공주에서도 전국적으로 시위하는데 같이 동참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 뒤 이제 공주에서 제가 2001년 교사가 되기 전까지 지역에서 청년단체 또는 연대단체 네. 지금은 공주민주단체협의회입니다만 청년단체 또는 문화단체로서 문화단체 활동하면서 제가 한때 풍물도 좀 쳤습니다. 대학 때 안 친, 대학 때 안 치던 풍물을 그 사람 만나는 방법론으로서 풍물을 쳐서 지금도 좀 북은 좀 칩니다. 북은 조만간 북은. 여기 별이 빛나는 곳에서 근데 혼자서는 북 치면 의미가 없죠. 아 그러니까 같이 사물 할 때 사물놀이 정도는 사물은 아니고 그냥 풍물 노는 거죠. 네, 네. 놀 때 이제 북 정도는 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문화원관 우리 사랑이 있었고 지금도 금강 풍물패가 공주에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까지도 우금티 예술제라든지 이럴 때는 금강 풍물패 와서 공연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연대단체에서 뭐 좀 준 가맹단체로 같이 활동들 하고 해왔던 해 왔습니다. 정말 격동의 남코리아 현대사가 선생님 삶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우리 진보 진영들이 이런 게 좀 없다 그래서 팬클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선생님 팬클럽 만든다 이런 얘기 했었고 선생님에 대해서 비교적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게 너무 많고 참 좋네요. 몇 가지만 근데 좀 더 여쭤볼게요. 떠올리기 싫으실 기억일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금강의 사건으로 이제 체포되셨을 때 두 달 정도를 공안 거기 뭐야 대공분실에 계셨다고 하는데 고문 같은 건 어떻게 좀 당하셨는지.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교사입니다. 역사교사인데 사실은 이제 역사교사로서 그 일제시대와 그 독재시대, 군사독재시대 시절이 사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가들, 운동가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네. 각오를 하고 해라고 그랬는데 70년 말 박정희 시대 또는 전두환 시대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고문은 기본이고 뭐 중앙정보위원 선고문 사건들 또 최정철 교수 중앙정보부에서 그 추락해서 의문사된 이런 걸로 해서 고문은 기본이다. 근데 내가 고문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운동을 다 시작했었어요, 주변들. 왜냐하면 그 운동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혼자 하는 운동은 운동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가져야 되는데, 조직을 가지려면 조직을 보존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고문을 못 이겨서 네. 친구를, 조직을 부른다면 이건 운동이 대학인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공포 속에서 사실은 운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정말 공부하는 모범생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이기도 한데 손바닥 뒤집기 다 알고 있는 가운데 글쎄 저한테 가했던 것은 사실은 저한테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한 달여 정말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밤이 바뀌었는지 낮이 바뀌었는지 지하실에서 밤낮도 없고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가족 면회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 공소장을 가지고 내가 8월 초에 방학 때마다 체포됐으니까 아마 9월 20일 이쯤에 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일주일 정도를 부여에 있는 여관으로 나와 있었고 부여경찰서에서 우리들을 체포를 했으니까 부여 쪽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한 달여 한 달 10일 정도 20일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뭐 들어가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와서 차면 맞고 가끔씩 들어와서 머리 잡고 빙빙빙 걸리면 뭐 아프진 않네 했더니 머리카락은 가보고 나면 쑥쑥 빠지고 또 아마 협박하라고 그러든지 경찰관 갖고 들어와서 막 머리를 패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고 나면 머리에 혹이 쑥쑥쑥 나와있고 적개심이 대단하셨어. 아니요 정신이 나가버렸다니까요. 저기 그 한 달인지 그 뭐 기억도 없고 나중에 뭐 자소서 찍는데 이만화 되는 거 탁 던지고서 봐 하더니 그 이제 봐 하더니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다 봤지 하고 툭 다시 뺏어가지고 그냥 도장 지장 이렇게 찍고 그냥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통닭구이 물고문 뭐 이런 것도 좀 당했는데 저기 사실은 쪽팔립니다만 아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준비되지 그 자신의 체력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제 조직을 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뭐 썼는데 사실 뭘 썼는지 기억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우연찮게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 그 당시 80년 초에 금강의 사건 포함해서 불임 항림 그 당시 그 부산에서는 불임 사건 노무현 그 변호인 나왔던 그때 그 사건입니다. 같이 서울에서는 항림 사건에서 서울의 전국적인 학생운동 체인 사건 중에 하나가 금강의 사건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을 모아서 경찰들 교육 자료로 이만큼 마련했더라고요. 이 사람들 자기 그 자술서를 근데 그걸 우연찮게 입수해서 내 사건 부분만 복사하려고 네. 그걸 또 복사집에다 맡겼다가 복사집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그냥 5만원 된 적이 있었는데 내 사건이고 내 거라서 근데 그걸 보니까 나는 뭐 공산주의자고 뭐 하는 거 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못 쓴 글씨로. 근데 내가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도 없어요. 워낙 정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글씨를 그걸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썼구나. 그래서 이걸 경찰들이 아마 내부 교육자리나 이런 걸 해가지고 회람을 시키고 훈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아, 또 일부는 사실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땅이 미국이 어떤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독재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반미에 대한 또는 민족 자주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사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경찰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수에서 쓰는데 네. 교육을 시켜 주더라고. 멋있는 단어로 뭐 반제 반파쇼니 반제 반미 운동이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심정적으로는 내가 확실히 염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서 금강회가 이렇게 좀 탄생되나 뭐 민족 얘기를 밝히는 횃불이들이 했는데 그 민족적 의미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그럼에도 멋있게 만들어져서 금강회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부분 아 그리고 사실은 그 고문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언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마 수많은 장기수 어른들 역사에 이름이 있는 큰 인물이 되시지 못하고 자기 사건 하나 맡아서 꿋꿋이 사실은 수많은 장기수 어른들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 다들 노동운동 투신하고 농민운동 투신하는데 투신하지 못하고 나는 외곽에서 그냥 운동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 사회과학 서점을 했고 지역에서 그 재야단체 운동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건이 80년 후반에 한겨레 신문에서 80년대 정치적 사건 하면서 건강의 사건 다룰 때 거기에 이제 사실은 교도소에서 그 정신분열증 진단을 좀 동료들이 저는 말짱한데 말짱하다 하는데 동료들이 병원 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와서 정신분열증 좀 진단도 좀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신식 고문 뭐 신종 고문들인데 그 얘기를 그 지금 사망한 집사람한테 돌아간 집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고 집사람이 긴가민가 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저희 어떤 이런 얘기는 뭐 정말 근본적인 정권이 좀 밝혀지면서 고문에 관한 여러 얘기들이 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고문 휴증으로 좀 더 현실 투쟁을 못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면서 제가 지금 이 공주와 동학농민이라는 이 책도 옛날 옛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현실 투쟁과 역사 투쟁이 있을 때 또 현실 투쟁을 못할 때는 역사 투쟁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공주의 동학 유적 6.25만큼이나 민중된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게 동학이라고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공주에서 동학 유적을 조사한다고 할 때 내가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내가 이게 가장 최선 운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좀 밝힙니다. 말씀 이제 들으면서요. 당시에도 우리 묵비단식 투쟁이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 그 이제 묵비단식도 지금 와서 인권 연행도 당시 밖에서 고문하고 이럴 때는 밖에서 고문 못하게 하고 견제 감시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지금 묵비단식 가능하다고 본 거지. 이미 뭐 마구잡이를 때리고 뭐 하는데 저기 변호인에 나온 것처럼 너 죽여서 의문사 변사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묵비단식이라는 게 가능할까?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도 있고 또 지켜보는 동지들도 있고 이런 속에서 그 묵비단식이 좋은 투쟁이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고 고문에 대한 공포와 또한 체계적으로 운동가를 만들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다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몸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교도소 그 뭐야 수사투쟁 들어갔을 때 사실 현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동료를 불었을까 그것은 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또 우리는 이미 거의 다 저한테 아무런 것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미 본인들이 딱 그 결론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 도장 찍었는데 그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던져주고 그 제일 그 이제 마지막 수사 정리하는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가까이 뭐 희끗한 양반이 딱 던져주고 봐 하더니 제가 진짜로 보려고 고개를 딱 이렇게 숙이니까 쓱 가져가서 손가락 갖다가 찍고 가버리는 그 힘든 시기를 헤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최소한 인권 정도가 보장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 코리아연대 후배들이 묵비단식 투쟁을 결의하고 있잖아요. 그 용기를 주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많은 어른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코리아연대를 만난 것은 저한테는 또 행운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역에서 민주화운동하고 사람을 끊임없이 지역에서 폭력계는 만나왔지만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운동을 해왔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선원이 공주에서 좋은 사람이긴 한데 좋은 운동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코리아인들을 만나면서 먼저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교조회로부터 운동을 좀 직접적으로 했습니다만 충남에서도 사실은 경주 전남이나 또 인천 경기 뭐 이런 거 그런 게 형성이 될 때 충남 운동권도 있는데 이상하게 공주에서 일정 정도 활동하고 있는 저한테는 전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대전 충남을 대표하면서 활동을 하고 뭔지 그런가 보다. 그러나 저는 예를 들면 조직이 없으면 제가 조직을 대신해서 느슨하게도 활동한다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교조에 갔더니 전교조도 제가 이제 뭐 저는 NL 쪽 성향이어서 그 당연히 NL 쪽 이렇게 패거리가 되려고 하는데 선거가 됐는데 선거 끝나면 두 번 다시 안 만났을 것처럼 너무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NL PD가 양 진영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학교에 이제 어떤 쪽이 있을 때 반대쪽에서는 유세하러도 안 옵니다. 오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학교 대표, 학교 지회장을 할 때는 양 후보를 다 똑같이 교무실에서 다 같이 세워놓고 유세하도록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또 투표할 때도 제가 이제 사회과 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할 때도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찍는 것과 집어넣는 것을 달리 해서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도록 이게 최소한의 민주주의 아니냐고 했는데 저번 통진당 그 뭐 선거 사건을 볼 때 쫓아다니면서 확인 비슷하게 하면서 찍도록 할 정도로 지금 노동운동권 일부가 교육운동도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패거리도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진보노동자를 만났고 코리아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 젊은 동지들을, 또 활력 있는 20대, 30대 동지들을 만나서 저는 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는데 만나게 돼서 그나마 공주에서라도 정선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게 돼서 정말 코리아 연대 때문에 아마 제가 새 삶을 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진영아 동지가 정말 잘 살고 있고 우리 또 다른 분 칭찬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젊은 동기들이 정말 그 이상으로 활동을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또는 성명서를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도 더 잘해주고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몇 가지 얘기를 나누시죠. 우리 진보노동자회가 우리 대표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종파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공조직 중심의 민주노조 운동 강화하자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종파 패권주의의 폐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웠던 또는 제가 생각했던 예를 들면 정말 재산의 경제적 궁핍증도 없는 문화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뭐 문화적인 거 혜택을 누려보지 못해서 최소한 경제적 궁핍이 없는 민중 세상을 위한 그런 것을 꿈꿨을 때 저는 당연히 민주 집중제, 최소한 민주주의와 또는 의견을 통일, 통일된 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민주주의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날 어떤 패거리에 선이 닿는 녀석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선거를 하는데 출마를 했을 때 선거운동을 아예 그쪽이나 하지 못하고 못 오게 한다든지 일부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노조는 선거운동을 못 오게 한다든지 정말 황당한데 지역 연대단체에서 다 통일운동, 통일사업, 8.15 행사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그 친구가 그걸 맡았어요. 기획서도 나왔어요. 한 달 전에. 2주가 돼도 안 하고 1주가 돼도 안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녀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그럼 그냥 등산이라도 하자고 문자 띄워라 했더니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의된 것도 실천도 안 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도 책임까지 맡았었는데 진보정당에 근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패거리가 들어와서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어느 순간 그 지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수인계도 안 하고 저기 회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날아가 버려도 아무런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그게 최소한의 공조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공주에서 몇 차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해서 그 녀석 비망록을 기록을 해둘 정도로 이게 운동이냐. 하나 더 예를 들면 지역에서 그때 아마 연재단체 2000년 중반 새로운 출범을 하는데 그 녀석이 또 실무를 좀 맡았어요. 막 새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갔더니 어디 갑사 쪽에 여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문 앞에. 뭐 쪽지 하나도 없고 방에 가서 몇 명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밖에서 서서 오시는 분들 기다리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쪽지라도 붙여놓는다든지 쟤네가 방에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 그러니까 정말 사람 한 사람 사람에 대한 소중함 또 사람을 불렀으면 그 안내도 해야 되고 오신 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어떤 사업작품 근데 사실은 그런 사업작품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배워도 웬 저렇게 배워먹었나 어느 날인가 나보고는 자기 조직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하도 그 녀석이 여러 가지 명태리여서 내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씩 웃고만 말았는데 또 내가 안 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하고 가고 선배님하고 술자리 한다는데 또 후배되죠. 그 후배는 또 당연한 줄 알고 나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려는데 나까지 가서 이제 머스가 술자리 가서 난 안 가려고 했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선배가 술 한잔 대접하는 횟집 대접하는 선배가 가서 머스가 앉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공조직 중심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치고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거 또 진보정당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만인 앞에서 막 두 부부가 공격을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막 뭐라고 핑계대서 공격을 하고 또 어느 날 위원장 자리 선거를 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인터넷에다가 임기가 4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 동안 4년 동안이니까 아무런 한 것도 없다고 식물정당이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놔서 이제 항의하러 장상수 씨가 시민교통 노조 활동을 하면서 노조에 도움이 되고자 진보정당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 집까지 팔아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 뭐 회비는 조합비는 걷어도 네. 무슨 재판비용 이런 게 막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 집 동생한테 돈을 꾸꾸꾸꾸 하다가 집도 넘겼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러면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던 사람한테 4년 동안 그 식물정당이었다고 그리고 사실은 한준희 씨가 그때 도당 사무처장 뭐 이런 거 하면서 공조 사업이 되도록 네. 우리 김무국 씨와 함께 끊임없이 사업을 제안하고 하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올려서 항의를 했더니 1년 동안 식물정당이었다나? 뭐 그렇게 다시 또 바꿔놨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장창수 씨가 따져야 된다고 해서 그 따지는 자리에 저가 나보고 중재를 하죠. 혹시 싸움 날까 봐 중재를 하라고 갔어요. 근데 그 녀석이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네요. 저기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왜 공조직이 안 나왔냐 행사에 왜 당신 안 나왔냐 그랬더니 연락을 못 받아서 안 나왔대. 그래서 그걸 김미복 씨가 그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그런 꼬투리 잡힐까 봐 일부러 확인해 가면서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는데 나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을 맥주병을 들어서 에이 개새끼야 하고 사실은 때려버리려다가 맥주병을 들고 나 때문에 선거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두 양반 나도 분을 참을 수 없어. 내가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싸움 날까 봐 내보고 말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놈이 저기 그런 패거리 집단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운동을 배워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배워먹었나. 여담으로 자기 아들내미 났다고 밤 2시인가 3시인가 문자를 쳤더라고요. 아들내미 났다고. 그래서 참 별 미친놈. 어떤 놈인가요? 별 미친놈. 지한테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미 마음 떠난 사람들한테 그 뭐 한다고 2시 3시에 문자를 해서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막 어긋난 게 있어가지고 저기 일을 갈 정도입니다. 이건 도대체 운동 아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람 도리도 아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또는 자리를 공주에서는 못 차지했네요. 못 차지하니까 패거리를 만들어서 공적인 사업할 때는 안 나오고 자기 조직만 계속 관리를 하고 선거 때만 툭 1년 반년 1년마다 나타나고 또는 그런 사건을 조금 저지르니까 이제는 연대단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굴도 네. 그러다가 선거 때만 툭 나타나고 그게 바로 종파 패거리 폐의 일부를 제가 좀 쳐다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를 또 취급도 안 하죠. 저를 피해가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주 중심의 운동 그리고 공주 지역에서의 진보 운동을 일구시기 위해서 이제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 활동을 해오셨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가 연대운동의 큰 모범 정형을 많이 창출하기도 했고 그 성과의 일환으로 공주 노동상담소를 차리기도 했고 노동상담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시죠? 예. 네, 그 관련해서 민주노총 공주시위원회와 노동상담소 소개까지 좀 마저 해주시죠. 공주의 이제 민주단체협의회가 본격적으로 9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름은 좀 공주사랑 시민모임 이렇게 돼 있었는데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농민회와 우금튀기념사업회, 전교조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민주단체협의회가 96년부터 만들어져서 활동을 한 가운데 2089년쯤 됐을 때 네. 공주 민주단체협의회 함께하고 있는 노동단체에서 그러니까 민주노총 쪽에서 공주의 명주원 노조가 노동탄압을 네. 받고 있어서 사회복지법이 예 노동탄압을 받고 있어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공주 민협이 모이면서 민주노총 공주시연회를 만들자라고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민주노총 공주시연회를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사실은 공주시에 이제 노동 상담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민주노총 공주시의 모임밤도 같이 쓸 겸해서 노동 상담소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시에 또는 시의회에 계속 면담 요청이 돼 서류도 놓고 또는 지역에서 중요 행사들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민주노총 공주시의회 이름 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시장 후보들한테 또는 시장한테 노동 상담소를 주겠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받아냈었고요. 네. 그래서 받아냈었고 했었는데도 사실은 안 됐죠. 그런데 결국 이제 5년 만에 받아낸 거죠. 5년 만에 지속적으로 시청과 시의회에다 통과해서 별로 비용은 안 됩니다만 임대를 해주는 걸로 직기도 일부 이제 사주면서 시의회까지 통과해서 5년, 그 따져봤더니 5년이더라고요. 5년이었고 사실은 시장의 후보들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말로 그 시장과 가까운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냥 막 욕을 할 정도로 이제는 네. 그 사람 나오면 다 반대운동 할다 할 정도로 이가 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당선되기 전에도 약속했고 당선 후에도 안 해주고 그 전 선거 때도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고 막 이런 게 겹쳐가지고 정말 민심이 확 돌아갈 쯤 돼서 저기 결국 이제 사무실을 좀 얻어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노동상담소 활동이라든지 민주노총 공주시원회의 그 중요한 모임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노동상담소는 아직 그 상근자가 없고 그래서 큰 역할은 못하고 있고요. 공주지역에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는 노조활동가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가 아닌 개인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노동상담소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같이 지역사회 노동 문제를 좀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공직지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태를 좀 조사한 적도 네. 있는데요. 아직은 그 좀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담이 들어오면 연결해주고 또는 지역에서 좀 노동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고문 당했던 그때 시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일본 유학생 간첩 사건했던 서준식 씨나 이렇게 보면 고문을 당하다가 못 참아서 겨울에 난로를 껴안고 죽으려고 했던 경험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오죽했으면 그 김근태 씨 네. 관련해서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며칠, 몇 시에 죽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참 치열하게 싸우는 건 아니고 또 그만큼 힘들고, 이건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던 걸 기준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거꾸로 돌아갈게요. 말씀하신 거. 반에서 이제 학생운동 쪽에 보면 그 1970년도 때 민창학령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지학선 주교가 그 잠깐 옥살이를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원주를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원주를 뭐 때문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서 뭐 서클이나 무슨 그룹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학선 주교 있던 성당이 원주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언뜻 들은 얘기는 전국에 좀 활동한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원주를. 중심지가 원주 말고도 여러 군데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이제 지학선 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말고 기독교나 불교나 이쪽에서도 이제 그런 활동했던 곳이 있었는지 70년대.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학순 주교님도 저는 글로만 봤고, 충남에서는 바로 그 청주의 도시산업선교의 그 정진동 목사님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저도 그 선배와 같이 도시산업선교에 몇 차례 이렇게 같이 방문하고 또 격려도 받고, 그러니까 도시산업선교가 공주에서는 그쪽 가서 많이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80년대 들어서 이제 농민회도 결성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 농민회 또는 가톨릭 농민회 해가지고 70년대는 네.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아니 모든 사회운동은 다 거의 용궁작용이 되니까 그 종교적 외피를 쓰고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70년대 좀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이번엔 동학으로 넘어가서 그 동학 그 최시영 이대 교주가 17년 동안 그 수배 생활을 했는데 37년입니다. 했는데 그 와중에 조직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직되었던 지역이 이제 황해도 그리고 충남 전라남도 이렇게 지역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한 뭐 이야기 혹시 있으시나? 그 포교 조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좀 최근에 와서 좀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로우면 조직이 확대될 수 있나, 정의롭더라도 조직이 탄압받으면 조직이 깨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사상이면, 물론 그건 조직적 소환 기술하고도 기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제대로 된 인간해방 사상이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그게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포교 활동을 통한 나름 책이나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해월 최시영 선생이 종교를 통해서 그 인간 해방을 사람이 하늘이다, 천주를 누구나다 하늘에 모시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급속하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 최재우 선생에 관한 동학 창도 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른 사상, 바른 생각, 제대로 된 인간해방 사상이라면 급격하게 민심을 파고들 수 있다. 네. 하는 얘기, 몇 대한 탄압이 있더라도. 또 다음 질문은 조병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조병갑이가 고부에서 착취와 수탈을 했다가 하도 문제가 돼서 이 조선 조정에서 인사이동을 시켰는데, 보통 이게 정상적인 관조직이면 시키면 시킨 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를 하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이동하라는 곳에 갔다가 또 중앙 정부의 배경을 힘을 써가지고 다시 고부로 재발령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조선 정부의 인사 정책 이런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뭐 세도 정치나 이런 때 이제 그 나오는 얘기인데, 1800년대가 흥선대원군 10년에 약간의 개혁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세도 정치 시대라고 보는데, 중앙 몇몇 요직에서 뇌물을 다 받아먹고는 내관 매직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방 수령이 도지사가 보통 임기가 2년 1년인데 1년 2년과 관계없이 위에서 몇 개월 만에 계속 관리를 내보내는, 그 안에 관리들이 계속 수탈해야 되는, 또는 그 뭐야 임명 발령장이 그 취소장이 나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뜯어내는, 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조선민이 계속돼 있었고, 아마 조병갑 측 변명에 의하면 조병갑 정도 수탈은 전국적이 다 일반적이었는데 모진 전봉준 장군을 만나가지고 탄관오리가 됐다는 얘기도 변명 중에 하나의 얘기고, 그것도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부란 쪽이 그 농산물 집산지고 또 바다에 가까이 있어서 워낙 물 좋은 곳이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었던 모양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분군수 조병갑은 그때 이제 조선 조정에서 귀향을 갑니다. 아마 고금도로 이렇게 귀향을 가는데 중앙에 백줄이 튼튼해가지고 어느 날 다시 복귀해가지고 해월 최시영 선생 사형 판결을 조병갑이 내립니다. 판사로 복귀해가지고. 근데 1894년에 97년에 해월 최시영 선생 잡혀서 사형당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복귀해가지고 그 행적 부분은 좀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평리원 재판장, 구한말 조선의 재판장이 됐는지는 명확하진 않는데, 해월 최시영 선생은 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동학하고 참 인연이 많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사상적 부분 있고 또 종교적인 색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한편으로는 교유의 그 민족 종교가 그 동학혁명 이후에 좀 탄압을 받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3대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의 3대 종교만 남게 됐다는 그런 시각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종교 그의 힘에 놀랐던 일제가 어떤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이 종교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하시는지 그리고 자료를 이제 조사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남아있던 그런 사료들을 살펴보는 게 있고 또 구전을 실제로 이 글로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셔서 낸 이 책인데 그 사실관계가 안 맞다거나 이렇게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주민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더 맞는 말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료는 틀린 거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민족 종교 이 부분이 동학사상이 그동안 내려오던 유불선이나 이쪽을 다 통합하고 또는 그 당시 그 창시자 최유 선생도 그 성경책을 봤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천서 이렇게 가지고 성경책까지 다 봤다. 다 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새로운 민족 종교로서 동학을 창시했다.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다 통합하고 그런데 종교가 무엇인가 할 때 저도 좀 그 부분은 깊이 좀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내세에 아무튼 복을 받는 게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교는 지금 제가 표용산 선생님이나 박명수 교수님 이런 분들 얘기 들을 때 동학에서는 동학을 믿는다 하지 않고 동학을 한다 이렇게 한답니다. 한다. 네, 실천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 동학에서 보는 종교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천적인 측면이 있고 동학에서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는 천당 간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다 죽는 거지.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귀신 얘기도 없고 제가 좀 깊이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를 돌아가신 조상한테 모시지 말고 입회를 오히려 거꾸로 돌려서 살아있는 나한테 제사를 진행하고 하는 그 동학식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종교에 있어도 새로운 관이 좀 동학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최시영 선생은 삼경사상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삼경사상 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리도 다 하늘김이 있다. 사람만 귀중한 게 아니라 모든 생물도 다 귀중하다. 다 사람만큼 소중하다. 이런 사상까지 정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만이 종교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의문을 좀 갖고요. 거기에 동학이 그렇게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일제시대 최대 종교가 천도교였습니다. 3.1운동 때도 가장 많은 자금이 되고 제일 큰 역할을 했고 해방 직전까지도 그런데 8.15 이후에 사실은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졌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승만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됐다네요.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부터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졌지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일제시대에는 주요 종교도 아니었고 미미했다는 얘기죠. 8.15 이후에 남쪽에서 기독교가 지금 이만큼 급속하게 퍼진 거지 해방 전에는 전혀 아니었고 8.15 전에는 오히려 천도교 쪽이 주요 종교였다. 좀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부분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전과 어떤 사료 관계 문제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전봉준이 공주 우성에서 잡혀 죽었다든지 사료는 저기 전라도 순창 피노리까지 순창까지 남쪽으로 피신하다가 전봉이 잡혀 죽였다든지 이런 얘기할 때 이건 역사의 사실과 참 안 맞죠. 근데 이제 그분은 또 그 동네에 전봉준을 미루고 있다고 동네 사람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대로 그냥 보고를 하더라도 그건 동네에서 중요한 동학 지도자를 밀고 했구나. 뭐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그때 그 구전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밀고 한 사람이 동네에서 먹고 살만 했는데도 뭐 소 한 마리를 받았다나 했는데 밀고 해가지고 밀고 하고 바로 눈이 멀고 죽어버렸대요. 눈이 멀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전이 전해 내려오거든요. 천벌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도 했었고 최근에는 누가 암살을 했나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고. 암살이 좀 더 현실. 그건 그냥 저는 구전만 보고 할 뿐인데 네, 네. 그런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민심이 얼마나 그 고발했던 동네 사람들을 했나 뭐 이제 했나고 하는데 그걸 어렸을 때 그분 얘기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집 애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얘기를 막 막 뭐라 붙였거든요. 했다라고 그 얘기까지 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구전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동그라미 하나를 쳤어요. 혹시나 나중에 그 동네 그분 후손이나 누가 보면 누구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동그라미 내 할아버지 이렇게 네, 네, 네. 가명 처리를 해주시면 네. 어렸을 때 또 싸울 때 그 집 친구하고 싸우면 그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고발하자마자 아마 소 한 마리를 받았는데 바로 눈도 모르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눈도 모르고 죽어버렸다고 뭐 이런 구전인데 그게 이제 전복신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이런 부분이고 지나치게 역사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좀 사실하고는 다르더라도 중요한 동학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올려놨고요. 그리고 한준희 씨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내 구전자를 평가하더라고요. 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구전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러네.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서 노인분들을 만날 때 우리 구상희 선생님하고 같이 시골에 어울리면서도 그랬지만 노인분들을 만날 때 갑오년 난리, 동학 난리 혹시 아시느냐고 들어본 적이 있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접하거든요. 근데 한준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마 구전조사를 했으면 하지도 않겠지만 할 사람도 아니지만 시천주 조화정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고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고 문화적인 걸로 질문했을 텐데 나는 그 들어가면 구상희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그렇지만 갑오년 난리 혹시 들어보셨냐고 동학난 들어보셨냐고 이렇게 사실 그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의 그 좀 차이도 뭐 있었던 건 좀 틀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도 동학 난리나 큰 싸움 중심으로 하면 되고 생활사나 여성사 뭐 이런 부분은 좀 저기 조사를 못하고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전조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그분 만나는 시간이 짧게는 1, 20분일 수도 있고 2, 30분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 막 또 논리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의문이 있는데 내가 왜 안 물어봤지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몇 년 저도 지나면서 많이 그런 부분이 보완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애매한데 정말 내가 이게 또 전화를 해야 되나 직접 가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전화번호 우연찮게 적어온 분 같으면 전화를 다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가기도 하고 저는 가능한 직접 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면 그분도 사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갑자기 한 얘기라서 자기가 막 얘기해 놓고는 저기 내가 좀 달리 얘기했네 뭐 이런 얘기를 얼른 나한테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사실은 구전이라는 게 그렇죠. 아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민주화운동을 지역에서 해왔던 그런 사건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씩 기억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다가 나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차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같은 사건도 본인의 어떤 중요성의 경중에 따라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기억이 100% 못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0년, 120년 뒤에 남은 각인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민중적 염원, 민중적 사건 그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걸 사료를 뒤집는 사실이니까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100년, 120년 뒤에 남아있는 그 민중적 사건, 민중적 열망, 염원 이걸 그대로 좀 드러내는 의미로서 구전을 보고 있습니다. 좀 선생님 말씀 첫 번째 질문에 좀 첨가를 하면 이 조선 역사가 임조간정 이후에 신분 계급이 경직되거든요. 신분 사회가 경직되면서 그 4대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양반의 집안이 계속 고착화돼요. 그 4대 양반 했던 집안만 계속 그게 조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양에 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3대가 내리, 최소한 3대가 내리 일정 정도 관직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양반 4대가 집안이다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최소한 고시 정도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시범제도가 경직된 사회였는데 최재우 선생님 이제 동학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 집안에 있는 노비를 만면으로 삼아요. 이거는 신분 탑하거든요. 신분 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 조선시대 지배계층한테 아주 눈에 박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탄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오늘 얘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고 또 이제 인접한 점 이유 얘기도 하시고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인조반정 이후에 기득권이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면서까지 단 한 번도 기득권을 놓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얘기가 신영복 선생님 얘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까 저도 그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글로 발표했던 부분을 제가 이제 그걸 스크랩에서 혹시 강의할 때 있으면 써먹는데 그러니까 예 인조반정 이후 노론 그렇죠. 소론, 네, 노론 쪽이 서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 중에서 노론이 권력을 잡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인조반정이고 인조반정 이후에 거의 핵심 세력이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신용국 선생님이나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에 의하면 인조반정 일제강점기 직전에 노론의 영수가 바로 이완용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노론이 결정해서 전부 친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역사 대중서를 많이 쓰는 이덕일 소장이 이덕일 씨와 그 주변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완용이 노론의 영수였고 친일하기로 결정했고 근데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그대로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노론이 네. 그대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분 성함이 기억 안 납니다. 그분이 책을 써냈는데 써낸 그 글에 가면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맺잖아요. 국교 맺기 이전에 서울대 이쪽에서 이병도가 이완용 친척이고 그 조선사 편수에 촉탁으로 근무하고 그래서 그 이병도가 해방 이후 국사학계 거두가 되는데 그리고 그 어느 날 보니까 이병도의 큰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장 둘째 아들이 서울대 총장 할 때 반대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1950년대 이미 그 한일국교회담도 해서 그 한일 사람이 오고 갈 때도 아닌데 서울대에서 그 이병도리의 어긋나는 민족주의 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감시하고 했다는 얘기가 그 교수님이 해고록으로 지금 출간이 됐거든요. 어떤 교수님이에요? 그 책자가 나왔는데 그 증보판을 해서 최근에 그 책이 간접적인 그 인용된 것만 있어서 책을 직접 사보려고 했더니 절판이 됐는데 최근에 책자가 다시 증보해서 아, 저기 그래요? 예 증보판도 예, 예 증보해서 그 아마 최 누구 교수님인가 지금 최근에 다시 나 지금 그 노트북에다 스크랩 해놨는데 책을 하나 사봐야 했더니 돼서 그래서 그 정도로 역사학에 대한 그 예, 감시할 정도로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다 제거하고 선생님 말씀을 덧붙이면 그 뭐냐 그러면 그때 노론이 이렇게 조선 말에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데 대원군이 그 권력을 유지할 때 보부상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보부상이 변질이 되면서 일제가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보부상. 그래가지고 친일파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노론 쪽에서 보니까 일본이 그 보부상 조직을 지어가지고 자기들 수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보부상이 친일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팔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이 다급해졌다. 노론 쪽에서. 다급해서 이완용이 측근이 일본 공사를 만났다. 만났는데 뭐라 그랬냐면 얼마를 줄 거냐 우리한테.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대우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주요 논 세상에 없고 일본에서 얘기하기로는 후하게 후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회적 지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친일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일본 총독부 간부에 나온 기록인데 뭐냐 그러면 그 조선 총독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자 공장 이렇게 직위를 하사하고 얼마를 보상해 줬는지 그 간부에 나온 사람들의 80%가 노론 사람이었고. 뭐 김 대표님도 관련해서 되게 박식하시네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다 처음 듣는 얘기. 하나 더 좀 아까 네, 김 대표님 얘기한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게 한쪽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보교육 정권에서 7만 천인을 폐한다라고 하면서 노비제가 형식적으로 해체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1894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최재호 선생이 득도하면서 처음 했던 일이 집안에 아마 그 몰락 양반이지만 두 여종이 있었는데 하나는 며느리로 하나는 수양딸로 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그 도가 어떤 도길래 인간부터 해방시키는 건가. 그러니까 참 제대로 된 도 아니에요 정말. 그 노비로 이미 60년에서 94년이 34년 전인데 충분히 노비로서 부려도 되는데 네. 집안에 노비는 조선시대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토지와 함께. 그런데도 해방을 시켜주는 이 어떤 종교라는 게 어떤 뭔가. 그런데 사실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한쪽에 계속되면서 가보교역 정권이 동학도에만 들어가면 서로 접장님 했다고 그러거든요. 양반이든 노비든지. 안 그러면 동학도들한테 뭐 폐해를 당하니까도 그렇겠지만 접장님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학도에 들어가면 양반이든 노비든. 그런데 동학이 사실 실패하면서 그 가보교역 정권에 했던 노비제 폐지가 현재 노비는 인정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제강점 직전까지 노비거래 문서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이회영 선생도 떠날 때 일제강점 직전에 노비 해방을 시키고 떠나거든요. 또는 김자진 선생도 저기 떠날 때 노비 해방을 시켜주고 자기들 성씨를 노비들 성씨를 김씨로 다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일제강점 전까지 노비가 있었다는 게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저희 할머니가 경주이신데 28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점기에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아씨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노비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하인을 더 두고 생활을 하셨던 분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혹시 더할 얘기는 아니까 그러니까 공주에서도 해방 직후까지 그러니까 노비 해방시켜줘도 재산은 없으면 네. 어차피 지금 떠돌아야 되잖아요. 노숨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그냥 눌러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노비 출신이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네. 했다까지도 해방 이후까지도 했다 그러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인데도 아주 악독하게 뭐 집안에서 대우하지 않으면 그냥 집안에서 약간 신분 차이는 있지만 그냥 집안 식구로 이렇게 해서 해방 직후까지도 살았다고 공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주 역사 토론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감히 좀 부탁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별밤 2부는 이렇게 좀 마치고 나중에 선생님 모시고 그 현대사 강연을 좀 한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현대사 포함해서 아주 흥미롭네요. 재밌네요. 그렇게 하고 일단 메이데이 녹음도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어느 날 50대 후반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아마 능력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또 성실성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 다음에 바른 입장을 가지고 좀 꾸준히 우리가 좀 만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코리안대의 어떤 젊은 동기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생각 좀 해주시고 서로 우리 나이가 있든 또는 나이가 젊든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저희 집 애들도 20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사회 진출할 나이가 됐네요.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만은 이 세상에서 정규직 되라고 아무튼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정규직 되라고 도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살되 그러나 또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일에 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30여 년을 고민해왔고 우리 장기 선생님들은 더 많은 시기를 더 많은 세월을 이렇게 고민해왔는데 빨리 이 아픔의 세월, 분단의 세월은 빨리 끝장내야 되지 않나 더 이상 제가 또 우리 장기 선생님들이 고민해왔던 그런 세상을 더 이상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큰 소리로 반응하고 싶은데 일단 주무시니까 이제 잔잔하게 박수 치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